50 languages. 45. 45. 45. في السينما.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نريد الذهاب إلى السينما. 우리는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اليوم يعرض فيلم جيد. 오늘 좋은 영화를 상영해요. 오늘 좋은 영화를 상영해요. الفيلم جديد تماما. 그 영화는 최신작이에요. 그 영화는 최신작이에요. أين شباك التذاكر؟ 계산대가 어디 있어요? 계산대가 어디 있어요? هل هناك مقاعد شاغرة؟ 아직 빈 자리가 있어요? 아직 빈 자리가 있어요? كم تكلف تذكرة الدخول؟ 입장권이 얼마예요? 입장권이 얼마예요? متى يبدأ العرض؟ 쇼가 언제 시작해요? 쇼가 언제 시작해요? كم يدوم الفيلم؟ 영화가 얼마나 길어요? 영화가 얼마나 길어요? أيمكن حجز بطاقات دخول؟ 표를 예약할 수 있어요? 표를 예약할 수 있어요? أريد أن أجلس في الخلف. 저는 뒤에 앉고 싶어요. 저는 뒤에 앉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جلس في الأمام. 저는 앞에 앉고 싶어요. 저는 앞에 앉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جلس في الوسط. 저는 중간에 앉고 싶어요. 저는 중간에 앉고 싶어요. كان الفيلم مشوقا.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لم يكن الفيلم مملا.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لكن كتاب الفيلم كان أفضل. 하지만 영화의 원작인 책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영화의 원작인 책이 더 좋았어요. كيف كانت الموسيقى؟ 음악은 어땠어요? 음악은 어땠어요? كيف كان الممثلون؟ 배우들은 어땠어요? 배우들은 어땠어요? أكانت هناك ترجمة حوار الفيلم بالإنجليزية؟ 영어 자막이 있었어요? 영어 자막이 있었어요?